산 앞으로 우리만 알아. 모여서 살 기쁨도 우리만 알아. 고난 소리 분열 잠겨 부셔버리고 진천만이 손을 잡고 통일 이루자. 우리끼리 밝은 태양 아래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알아. 우리 교리 살기도 우리가 알아. 민족 자주 한 길 따라 뭉치요 진천만이 손을 잡고 통일 이루자. 통일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밝은 태양 아래서 우리 민족끼리 성철리 강산 내 나라를 온 세상에 빛내어 가자. 통일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